다음 시를 얘기를 해볼까요? 단풍님이 고르신. 네, 제가 고른 귀는 위험할 수밖에 라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는 위험할 수밖에. 그러니 창을 닫고 바람 소리를 듣는 대신 바람 부는 모습이나 바라보리라. 로버트 프로스트. 이제 창을 닫고. 눈은 감고 뜰 수 있지만 귀는 감고 뜨지 못한다. 사막의 낙타는 코를 열고 닫는다지만 귀까지 열고 닫는다는 말은 없다. 귀는 쫑긋 세우거나 다소곳이 모을 뿐. 소리가 불쾌할 때는 손가락으로 틀어 막는다. 귀를 감고 뜰 수 없다는 건 감고 뜰 수 있는 눈보다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 하지만 귀를 찢는 아이 울음소리로 첨단 무기를 만드는 걸 보면 귀는 눈보다 덜 위험하지 않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제 목숨 끊을 수도 있으니 귀는 위험할 수밖에. 스스로 열고 닫을 수 없으니 귀는 더 위험할 수밖에. 네. 네. 이 시야. 네. 저도 마음에 들었는데. 네. 그래서 고르게 된 마음은 공감합니다. 그래. 그래도 어떤 이유로 골랐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다른 이유일 겁니다. 네. 일반적인 시. 아니 네. 그냥 시 자체가 마음에 네. 들었어요. 시 자체가 뭐또 메시지 주는 것 같아서. 그 인간은 네. 신체적으로 귀를 막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귀를 이렇게 손으로 외적으로 막아야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거를 일깨워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시를 선정을 했어요 제가. 아 저도 그런 말씀. 그래요? 별로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사고의 전환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네.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를 막는다는 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시를 딱 보면은 네. 왜 사람에서 이런 생각을 안 해봤지? 이런 생각이 네. 저도 들었어요. 그것도 있고 네. 귀를 막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뭔가 분석적인 조사가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아, 왜 길을 뭐, 안 막을 수 없도록 인간이 진화되었느냐. 네, 아, 뭐, 진화론에. 진화론에. 네, 근거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되죠. 믿는다면은, 진화론 믿는다면 네. 왜 그렇게 진화됐을까, 뭐. 그래서, 예.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귀꺼풀이 없을까요, 저희가? 아, 귀를 막을 수 없느냐, 왜. 네. 개인적으로. 귀가. 네. 청각이라는 게. 네. 생존에 직결되지 않나. 맞아요. 제가 생각해온 게 그거거든요. 동물들도 엄청, 동물들은 청각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귀가 크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엔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진화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감각, 몸의 감각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을 비교해보면은, 눈은 눈꺼풀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감각기관인데도. 근데 왜 눈에는 눈꺼풀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눈은 전면부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먼지나 이런 게 유입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가려야 되고 또 이제 눈은 계속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눈꺼풀이 하는 일이고 또 잠을 자야 되니까 그때는 그 감각기관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꺼풀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귀는 좀 반대되는 의미죠. 옆에 있기 때문에 측면부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이물질이 들어오진 않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덕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위험을 감지하는 그렇죠. 항상 켜둬야 되는 거예요. CCTV 같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위험을 감지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 잘 때 자다가 어떤 특정한 소리가 들리면은 그거에 관련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막 자고 있는데 막 쾅쾅거리는 소리가 나면 악몽을 꿨다든지 네. 꿈에서 진짜 쾅쾅 거릴 때도 있고 신기하게 맞아요. 그 소리에 네. 연관된 꿈이 막 만들어져서 네.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귀가 항시 들으면서 위협을 또 시끄러우면 깨잖아요. 그게 약간 네, 위협을 감지하는 네, 위협을 감지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제 감상이고 제가 끝나는 그 질문으로 네. 여러분들 혹시 귀꺼풀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상황들 혹시 있었으면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귀가 너무 시끄러워 막 소음이 있고 이래가지고 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 들린다. 있죠 있죠. 네 뭐 약간 미스터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갑자기 미스터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되게 일상적이 일상적이잖아. 막 독서실 같은데 간다 해 도서관 같은데 간다 쳤을 때 네. 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네, 네. 신경 쓰이는 사람. 뭐 계속 볼펜을 칙칙칙 하는 사람. 딱딱딱 뭐 노트북 한다거나 키보드 다다다 하면서. 맞아 맞아요. 아 그때 듣기 싫은 그냥 이어폰을 껴버리는데. 진짜 듣기 싫은 경우. 맞아요. 그때 맞아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 저는 막 잘 때 저희 집 앞에 놀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대학교에서 계속 애들이 막 새벽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막 떠들어요. 막 심하게. 아, 나도 한때 잘 때 이어플러그 무조건 꽂고 잤던 때가 있었어요. 아, 그 약간 이질감, 이물감 들지 않나요? 네, 일단 군대에서는 무조건 끼고 잤었거나 잠을 잘 못 자겠어서. 사회에서도 너무 숙면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질감 들어서 솔직히 끼기는 싫은데 네. 요즘에는 자주 안 깨니까 숙면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끼고 자는 경우가 많고 소리 때문에 좀 깨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국표님 어때요? 저는 오늘 지하철 타고 여기 오는데 네. 중학생 여자애들 4명이 이렇게 제자 한 명은 제 옆에 앉고 네. 세 명은 제 앞에 앉았어요. 아, 네. 막 카톡 보라고 막 뭐 카톡 봐라 막 네. 이런 작게 네.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은근히 커 네. 그게 아,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는... 우리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보다 네. 이런 느낌? 이게 너무 듣기 싫어서 그럴 때 귀를 닫고 싶다. 귀꺼풀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시의 소음 중 한 개. 네. 한 사람이 말하는 걸 소음으로 느껴질 때.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거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그냥 듣고 있으면서 아 쟤네들 무슨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보통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편인데 혼자 다닐 때는 노래를 계속 듣고 노래 요즘 팟캐스트 듣는데 아직 지대 넘자스에 다 못 들어가지고 팟캐스트 노래 네. 듣기도 하고 보통 다닐 때 딴 사람 얘기 잘 안 들어 되게 재밌 이런 경우도 있잖아 막 버스 타고 가는데 네. 운전사 아저씨랑 할머니랑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고 어디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러면 아저씨가 막 뭐 어떻게 가겠니 막 이렇게 막 화내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들으면서 지금 버스 기사 아저씨 비하는 겁니까? 아니 화를 낼 수도 있고 자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 근데 운전을 일단 해야 되니까 네. 네. 막 그런 얘기들 하는 네. 거 일상적인 설명하시는 얘기.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죠. 네, 좀 퉁명스럽게 네. 대하시는 그쵸. 분들도 있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혹시 미스테리하게 이런 거 없나요? 막 너무 환청이 들려서 이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죠? 네, 여러분들 진단하는 겁니다, 제가. 뭐야? 가위 눌릴 때 좀 있긴 있었는데. 가위 눌릴 때? 난 가위 살면 한 번도 안 눌러봤는데. 아, 가위 얘기? 때. 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새벽 3시인가? 이제 막 공부하는 척 하다가 이제 잘하고 아, 척 하다가? 공부 제대로 안 했겠죠. 그게 네. 아무튼 누웠는데 네. 왼쪽 귀 옆에서 네. 무슨 소리 들려요? 처음에는 아로 시작했다가 이게 그 끼익 하는 소리 알죠? 조금 칠판 끊는 소리 이게 아로 시작했다가 점점 그 소리로 변하면서 싫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 그때 그거 들으면서 좀 가슴이 답답하고 막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게 의식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럼 소리만 나온 거예요? 귀신한테? 네. 귀신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시각적인 건데 아까 점점 커진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차에서 어디 대구인가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구부려져서 잤어요. 정말 불편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잔 거죠. 근데 자고 있는데 저 끝에 껌껌한 배경인데 저 끝에 중앙에 무슨 점 하나가 있어요. 하얀 색깔 점이. 저게 뭐지? 저게 과연 눌릴 때였어요. 저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점점 커져요. 근데 저게 뭐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불길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 저거는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오는 것 같다. 이게 점점 커지는데 형상이 보여요. 점점 그 귀신이라는 형상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보여요. 끝에서부터. 나는 알고 있어, 귀신이라는. 네. 그래서 막, 아, 야, 저 오기 전에 내가 빨리 깨야 되는데 하다가 점점 커지다가 이게 한 순간 나를 확 덮쳤어요. 그냥. 그러면서 깼거든요. 와 그때 식은땀 장난 아니었어 진짜.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팬티 괜찮았어. 팬티보다 이제 속옷 위에 이제 메리아스 이런 게 젖었죠. 메리아스도 뭐야? 아유 씨. 메리아스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구수하네요. 메리아스 뭐야? 아이들 몰라. 뭐 난닝구입니까 그러면? 난닝구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속옷, 메이. 아니 속옷 얘기를 하면 방금 지렸냐고 얘기하니까 밑에 거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다. 위에가 지렸다. 네 위에. 밑보다 위로 지렸다. 아 표현 재밌네요. 위에가 지렸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는데 굉장히 선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가.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섞어가면서 네. 읽는 사람을 하여금 그 장면을 떠올리게끔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또 재밌었던 이미지가 소리로 첨단 무기를 만든다고 하는 게 아이언맨 1편이 생각나기도 하고 아이언맨 1편 보면 뭐 그 소리 무기를 쓰는데 그게 생각나기도 하고 네. 시에서 그 하면 이런 발상이 재밌었는데 이미지를 계속해서 주입해서 선명하게 그린다는 발상이 재밌었는데 시에서 이미지를 계속 제공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네. 처음 마지막 끝에 뭐 제목 이런 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오히려 그 조금 마지막 문장 한 문장 전에 있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제목을 꺼낼 수도 있다.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귀가 더 위험하다는 게 말을 어떤 말을 수동적인. 조심을 해라. 네. 말하는 오히려 말하는 걸 조심을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살면서 뭐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은 경험 이런 게 한두 번 있잖아요. 없어요. 보통 그런 경험에 한 번 있자 말을 막 짜증내고 막 오늘도 엄마한테 짜증내고 왔는데 왜 그래요? 아이. 밥 먹는데 등을 쳐 엄마가 찰빵해서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짜증을 내고 순간적으로 좀 네. 죄송하지만 짜증을 냈는데 네. 그렇지 그 말고도 말 잘못해가지고 막 오해를 사거나 남이 화를 내거나 네. 이런 경우도 작진 않은 것 같거든요. 좀 흔한 것 같은데 귀는 어떻게 보면 가릴 수 없다는 점에서 약간 수동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받아들이는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점에서 네. 위험한 것 같아요. 귀가 위험하다는 게 네. 그러니까 귀 내 귀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남의 귀가 위험하다. 아 그럼 네. 내 입이 무의네요. 네, 내 오히려 실제로 내 입이 위험하다. 그 남의 잘못을 들을 수 있는 내 귀가 위험한 게 아니고 내 잘못을 캐치할 수 있는 남의 귀가 위험한 것을 알고 있어라. 이런 말을 하는 시라고 생각했거든요. 입 조심해라. 입 조심해. 귀 남의 귀 위험해. 너 어떤 말하는지 다 들으니까. 막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은 직접적으로 음파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소문을 타고 돌아가지고 뭐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뒤에서 했는데 네, 들어가는 거예요. 막. 눈앞에 귀가 아니고 그런 관념적인 소문, 네 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이 시는. 아 또 이제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그 많이 남기지 않잖아요. 네, 저 말을 안 하니까 기록을 거의 안 남기시기 때문에 귀가 위험하다는 걸 전 네. 파악하고 있죠. 맞아요. 그 귀보다 눈이라서 시각적인 미니가 더 선명하게 남으니까 네. 아우, 위험합니다. 맞아.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좀 그냥 줄거리를 쓰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주제를 명확하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이 짧은 글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님은 이 시가 어땠습니까? 어떤 감상을 줬나요? 저는 그 귀가 네. 위험 왜 위험할까에 좀 주목해서 네. 시를 읽었는데 이게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랑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 조금 않나. 아는 것 부분이랑 조금 네. 연관나 그러니까 제대로 듣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접해서 그 정보에 대한 뭔가 우리만의 생각을 할 때, 네. 그때는 좀 비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귀가 닫을 수 없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거고 네. 그래서 내 생각에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비판적으로 네. 안 받아들였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는 좋은 직업이야 라는 선입. 우리 보편적인 네.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그냥 비판 없이 수용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만약에 그런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되었는데 막상 대본이 뭔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주변 동료 변호사가 좋았다든가 뭐요? 아니면 그 변호사 내 세계에서 뭔가 이 파벌이 있어서 잘못된 쪽으로 빠져가지고 뭐 굳이 변호사라고 네. 예를 드셨지만 네. 뭐 모든 직업에서 통용될 네. 수 있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막 또 변호사가 실제로 보는 평균적인 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네. 자기가 또 어떻게 뭐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영업에 가깝지 않아요. 개인 사업 그렇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가 할 수 네. 있겠죠. 네. 고객을 네. 끌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빠졌을 때 뭐 잘 그 자기의 사업이 안 돼서 단순히 뭐 변화하고 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게 아니고 사업적 그런 영업적 측면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은 걸 사실 파악을 못하죠. 우리가 변호사라는 네. 직업만 네.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네. 조금만 알고 있는 그 어떤 정보를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해진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귀가 그런 정보를 얻게 되는 또 하나의 매개체니까 귀는 좀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나. 닫을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어떤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그래서 네. 위험하다고 네. 경각심 좀 주는 시다. 네. 그렇군요. 단풍님은 닫을 수 있다는, 있겠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재밌었다는 입장이고 네. 궁금했다. 네. 왜 귀꺼풀이 없을까?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귀가 위험하다는 말이 내 입이 위험하다. 네. 입방정 네. 떨면 안 된다. 입을 조심해. 이런 얘기인 것 같다. 네. 다음 시를 얘기해 볼까요? 다음 시 제가 할까요? 네. 네. 한 번 온 적도 없었다는 듯이 아, 우리가 장미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왔을 때 장미는 거기에 피어 있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하루 만에 다 자랐다. 방 안에 들여놓은 호랑가시 나무, 화분에 흰 버섯 하나. 나도 아내도 눈 동그랗게 뜨고 딸아이는 손뼉까지 쳤다. 언제 누가 오지 말란 적 없지만 언제 누가 오라 한 것도 아니다. 잎 전체가 가시인 호랑가시나무 아래 흰 우산 받쳐들고 오래전에 우리도 그렇게 왔을 것이다. 아내와 나 사이 딸아이가 찾아왔듯이 언젠가 모기 매는 딸아이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떠날 것이다. 잎 전체가 가시인 호랑가시나무 아래 살 없는 우산을 접고 언젠가 한 번 온 적도 없었다는 듯이 네. 이 시를 어떻게 소개하게 되셨나요?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영감으로 대신 딱 한 번 보고 딱 느낌이 와서 골랐습니다. 저도 왔으니까. 저도 네. 이 시 좋았어요. 괜찮았죠? 네. 아 근데 다 이 시가 시집 안에 좋은 시가 너무 많아. 우연하게도 두 분이 고르신 시가 또 네. 제가 또 소개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책갈피를 표시해놨던 시들이에요. 후보군 중에 하나. 네. 후보들이었네요 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도 좀 인기가 있어서 좀 그 많은 사람들이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이 시를 한번 간단히 약간 분석해 보면 네. 언제 누가 오지 말라는 적 없지만 이 연을 읽고 네. 생각이 든 게 모든 인연의 시작은 우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연이 온다. 모든 인연의 시작에는 우연이 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게시판을 뒤적거리다가 네. 우연히 덕후님이 올리신 그 글을 본 네.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그 덕후 씨와 단풍 씨가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다가 수능을 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비슷한 성적을 받아서 네. 어떻게 같은 학교에 왔고 다 네. 어떻게 비슷한 과에 왔고 네. 같은 시간 네. 같은 공간에 있어서 뭐 네. 서로 대화를 하게 되고 네, 뭐 이렇게 우연히 모든 인연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른 연을 잇고 화자가 생각하는 운명론? 네. 운명에 대한 개념을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 언젠가 목이 메듯이라는 이 연을 읽고 화자는 운명을 단지 태어나고 죽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운명에 대해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말씀하신 게 우리가 뭐 한 시간 뒤에 어떻게 행동할지 뭐 내일 어떻게 행동할지 그걸 다 아는 게 뭐 운명이라고 뭐 가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운명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그런 단순한 사실만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화자는. 맞아요. 굉장히 하이데거적인 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아. 네, 실존주의적인 네. 왔다 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제가 말했던 거를 종합해서 생각해봤는데 네. 정해진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연으로 찾아오는 어떤 인연, 사건이 우리가 주어진 운명을, 인생을 좀 풍요롭게 하고 지루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뭐 죽음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걸 아니까 더 그 전에 과정이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네. 여러 가지 뭐 어떤 사건도 있겠고 네. 우리처럼 뭐 이런 인연이 네. 될 수 있는 사람들과 뭐 만나는 사건 네. 이런 게 삶을 지루하지 않게 한다. 네. 맞아. 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 저는 정확히 잘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 저랑 네. 생각이 굉장히 비슷해요. 네. 저도 필연적으로 딸아이가 손뼉을 뭐라 했지? 딸아이가 손뼉까지 친다고 막 하잖아요. 좋아하는 거. 네. 그렇지만 또 이게 뭐 호랑가시 나무는 또 사라진 무산 접을 수도 있다. 혼자 없다는 듯이 이별하게 될 수도 있다. 이별을 아니까 이런 이별을 아는 것처럼 이 시에서 이별이 필연적이라고 시에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이게 삶이 허무하다 무조건 헤어지니까 허무해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 중간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더 영향가 있게 보낼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좀 살짝 아는 조금만 아는 하이데거 선생님 생각났어요. 아 조금만. 네. 그분이 네. 진짜 제가 책을 조금 읽기로는 네. 그분 이런 말 하거든요. 죽음을 아니까 우리는 더 살아있을 때 더 열심히 열심히 살고 그 삶이 죽음 아니까 오히려 삶이 중요한 거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읽어보고 싶네요. 네, 그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방금 덕후님이 필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신 걸 듣고 이게 시가 필연과 우연을 이렇게 만남은 우연이지만 죽음 그 이별은 필연이다. 뭐 그런 거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네, 맞아요. 왜 굳이 근데 호랑가시 나무라고 했을까요? 그냥 진짜 호랑가시 나무를 가져오셔서 쓰셨겠죠. 키우시나? 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또 생각이 든 게 노래 좋아하는 노래가 좀 맴돌았는데 가을방학에 언젠가 너로 인해라는 곡인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가 내용 가사가 좋은데 막 눈도 제대로 못 뜨는 반려동물을 데려와요. 네. 처음에. 그렇지만 이 동물을 이 반려동물 보면서 개나 고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동물 보면서 문득 언젠가 너로 인해 많이 울 거라는 것을 알아 이런 말 하거든요. 네. 우리가 헤어질 걸 아니까 걔 걔가 나보다 먼저 죽을 거를 사실 아니까 너로 인해 많이 울 거란 걸 알아. 하지만 그동안 나는 너로 인해 많이 행복한 것도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노래거든요. 네. 그래 굉장히 또 좋아하는 노래고 제가 또 들을 때마다 슬프기도 하고 옛날에 개키웠던 죽었던 게 생각나기도 하면서 네. 슬프기도 한데 이 시에서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약간 뭐 필멸자 이런 느낌. 필멸자 아세요? 필멸자. 필멸자. 오탈. 네. 꼭 죽는다 언젠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전 디아블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네. 아, 단풍님은 어땠어요? 이 시가 바로 제가 그 어구를 가져온. 아, 명문을 썼다. 명문을 썼다는 그 시입니다. 네. 아, 뭐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근데 두 분 다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뭐 필멸을 한다. 끝에 이제 어떻게든 이제 간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앞부분에만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목소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삶의 재미를 주는 요소가 또 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돼서 그거를 조금 시적으로 제가 써봤습니다. 뭐냐면 사막의 인연처럼 그렇게 우리에겐 오아시스가 있었지. 사막의 인연처럼 오아시스가 있었다. 네, 사막의 인연처럼. 오, 굉장히 우리... 명문이네요. 그렇죠. 와, 명문이다. 네, 장난 아니죠. 영어로 가능합니다. 영어로? 네. 그런 거 왜 시켜요? 영어로 바꾸면 뭔가 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느낌이 없나요? 아닙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앞에서 호랑가시나무 나오잖아요. 네. 가시나무라는 점을 제가 착안을 해봤을 때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든 삶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연속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었고 계속 그런 계속적인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적인 일이 김버섯 같은 거. 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사막이라고 했냐면은 최근에 본 쇼 프로그램 중에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편 거기서 네. 제가 한 에피소드를 봤는데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류준열 나오잖아요 거기서. 아, 그래, 막 그 올해 사정 사막 가서 막 달리기 하고 네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건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계속 네. 막 뜨거운 더위 아래 있고 지치고 막 밥도 차에서 해 먹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홀로 여행하던 어떤 한 여행자를 만나거든요. 근데 그 여행자하고 잠시 동안 얘기를 나누다가 쪽지를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고 다시 차로 돌아와요. 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쪽지를 딱 펼쳐 보이면서 제작진한테 얘기하기를 요 YOLO라는 말이 적혀있는 쪽지를 보여줘요. YOLO? YOLO 요로? 네, 욜로. 욜로라고 하거든요. 네. 그 뜻이 어떤 건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근데 영어 네. 사이트 욜로와? 같은 데서 욜로? 욜로가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이에요. 아. 한 번밖에 네. 없는 인생이다. 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덕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지 좀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살고 혼자가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억압적이게 사는 것보다 너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런 우연스러운 만남이 여행 중에 만났던 그 우연스러운 만남이 나머지 여행을 이렇게 활기차게 만들어줬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 잘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씻어 만난 게 아니고 그런 이미 어떤 만남 중에서는 그런 의미를 줄 수 있는 만남도 있다. 그렇죠. 근데 요 만남이 우연스럽게 온 네, 거잖아요. 우연스럽게 왔던 네. 그 만남이 나중에 내 경험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그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고통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이런 우연적인 만남이 또 나를 지탱하게 하는 네. 네, 그런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만남에 좀 집중하셨고 그쵸 만남이 우연적인 만남이 행복한 그쵸. 만남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얘기했던 그 시구에서는 오아시스 오아시스다 과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좀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네. 사고의 기반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기반 삶이라는 게 사막이라고 생각하고 고통 속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 저희들 그렇지 않나요? 헬조선이라는 말도 하던데 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우연이 좋지 않나요? 우연이라는 걸 맞닥뜨렸을 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막 우연스럽게 어떤 사고를 당했다고. 맞아. 그 우연이 안 좋은 우연일 수도 있고 좋은 우연일 수도 있고. 네. 좋은. 근데 이렇게 좋은 우연 좋게 네. 생각하면 그렇죠. 좋다. 네. 그래서 긍정 무한 긍정을 하는 게 좋다. 무한 긍정 아니고 네. 일부의 긍정 같은데. 사회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네 그런 우연적 만남은 긍정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죠. 생각보다 이 시에 대한 인상이 크게 비슷했던 것 같지 않나 제 생각에는. 네, 저도 그래요. 만남과 헤어짐. 그렇죠. 이거에 두 개를 표현하시고도 했고 우린 또 그것에 그에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죽음 앞까지는 이별 앞까지는 뭐 재밌게 살아라. 네. 대체적으로 우리의 세 명의 결론 종합하자면 그쵸.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다음 시 제가 원래 게스트가 오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른 시연 그분에게 그분이 이 시를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골랐는데 할 말이 많네요. 일이 생기셔서 안 오게 돼가지고 그냥 감상 준비해 오셨을 테니까 그냥 이 시까지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 왜 나는 자꾸 40대가 소작인 처가 허리를 꼬부리고 걸어가는 것만 이야기하는가. 처녀들의 젖가슴은 예나 이제나 따스한데 베르톨트 브레히트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 전에 고등학교 때 한참 정치에 꿈이 부풀어 있을 때 국회의원 딸에게 편지를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학 갓 들어가 예술이니 사상이니 미쳐있을 때 유명 화가의 전시회에서 심오한 질문을 해댔다. 화가는 한참 쳐다보더니 쌩까버렸다. 다시는 글 안 쓴다고 군대 가서 한참 뜨고 있는 여류 지인에게 오밤중에 전화를 했다. 그녀가 정중히 전화를 끊었을 때 그때도 참 부끄러웠다. 그러나 두고두고 창피한 것은 회사 들어가 처음 만난 여자 앞에서 노동자들이 불쌍하다고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 네. 네. 굉장히 실패담의 연속이죠. 슬프네요. 좀. 네, 가슴 아픈 시인데 또 재밌는 시라고 생각했어요. 쌩까버렸다는 표현도 굉장히 현대적이고 재밌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의 나열이라는 게 이해하기도 쉽고 또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껏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이해하기 쉬운 시에만 좀 와닿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좀 와닿는 것 같아서 네. 시를 해석하고자 하는 열정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개인적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뭐 각설하고 네. 관심을 끝나는 게 이 시 안에서 얘기하기는 다 실패했고 관심 끌기 위한 것들이 다 실패했고 실패한 전부 뭐 인생 전체에서 실패한 건 모르겠지만 이 시에 나온 경험들은 다 실패한 경험이고 부끄러운 경험인데 사실 시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관심을 끈다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 취업을 할 때나 뭐 아니면 뭐 수시로 대학을 갈 때 또 면접 보잖아요. 와, 그 그때나 생각했는데. 네 대회 나가거나 뭐 공모전을 가거나 그럴 때 관심을 끄는 게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 그들의 눈에 들어야 되고 뭐 어떤 어필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부끄럽다고는 말은 했지만 진짜 부끄러운 건가? 뭐 사실 요즘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나는 잘 모르고 그냥 당시에 뭐 어떤 거에 미쳐서 이렇게 한 거지만 좀 부끄럽게 한 거지만 사실 이거를 해라는 건지 진짜 부끄러워해라는 건지 그래서 나는 뭐 마지막에 노동자가 불쌍하다고 우는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는 네. 진짜 부끄러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건 내 생각에 좀 부끄러워. 근데 일단 막 국회의원 딸에게 편지를 보낼 정도로 네. 정치의 꿈이 막 대단했다거나 예술에 미쳐가지고 뭐 전시에서 화가한테 직접 막 질문한다거나 뭐 여유 시인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네. 어떤 거 물어본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살면서 관심이 네.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관심에 네. 맞죠. 관심 받아야 되죠. 네. 네. 뭐 아니 다른 의미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뭐 취직할 때는 뭐 직접 그러니까요. 요구하기도 네. 하고 아니면 네. 뭐 막 둘러서 어떻게 네. SNS상 같은 데는 막 둘러서 요구하기도 네. 하고 진짜 필요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그래서 시인이 의도를 했는지 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좀 애매한데 저는. 네. 전 그래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관심 끄다는 게 좀 부정적인 것처럼 뭔가 시시콜콜한 나의 과거의 치부처럼을 묘사를 맞아요. 했지만 오히려 맞아요. 이러한 네.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진 게 아닌가. 관심. 네. 그래서 이 시에서 나오는 뉘앙스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네. 재밌었고 그래서 읽어보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이상으로 네. 해석될 여지가 많아서 그래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C++에도 좀 관심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관심인데 네. 오죽했으면 뭐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관련된 건 아니고 용어 중에 뭐 관심종자라는 말이 네. 있을 정도로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게 사회적으로도 많이 요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취업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네. 그거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관심 받는 굉장히 넓게 해석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 네. 그게 이제 재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돈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아니, 생존가도 이어질 수 네. 있는 게 독거 노인들. 맞죠. 그런 부분은 아예 고독사. 너무 관심이 없어요. 고독사 이런 것도 있고 또 막 뭐 그렇죠. 재물로도 이어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도 하는 생각 중 한 개가 사람을 많이 모으면 어떻게든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많이 모이잖아요. 물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말도 있지만 많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든 뭔가 얻어낼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현대적인 생각이네요. 네, 그게 막 메타라는 용어도 있고 네. 뭔가 막 모으면은 또 이렇게 거기서 수익이 나기도 하고 집단지성. 집단지성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집단지성은 모르겠는데. 네, 저 약간 좀 사업적인 측면 이런 거죠. 네. 광고 수익을 내서라도 돈이 벌리죠. 네. 네. 막 BJ분들 보면 막 돈 받고 하는 거 보면. 네. 어, 관심이 많이 오시네요. 네. 휴대폰 알림도 오시고. 죄송합니다. 네, 왜 오지? 이거 올 때도 없는데.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네. 이거를 좀 슬프게 봤어요. 화자가 엄청 슬프다. 불쌍하다. 왜냐하면 다 실패하고 이 내용을 보면 부끄럽고 화자가 자기가 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데 거부당하는 거예요. 소통을 나 거부당해서 네. 계속 이렇게 상처가 쌓이겠죠. 그게 나중에 울음으로 터진 게 왜냐하면 노동자들도 어떻게 보면 현대 우리 한국에서는 좀 약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들이 왜 시위를 하고 파업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윗사람과의 소통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노동자들이 보통 실패를 하잖아요. 뭐 잘 나가는 귀족 노조가 아니면. 네. 그런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고 자기랑 좀 일치시켜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화자가. 자기도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네. 계속 소통을 안 해주고 하니까. 네. 노동자의 네. 처지가. 네. 네. 그래서 노동자들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울음을 터뜨린 게 이때까지 자기가 쌓여온 상처를 네. 울음으로 터주는 터준다. 네. 터뜨렸다. 골마온 상처가 울음으로 터졌다. 울음으로. 네. 승화됐다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 이거는 좀 네. 거짓말 같아요. 아. 네. 실제로 너무. 진짜 슬퍼서 온 거고. 네. 네. 그냥 그 슬픔을 조금 감추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아. 관심 끌기 위해서 울었어. 장막이 아니고. 저는 좀 재미있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화자가 의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구장창 관심을 끌고자 한 대상이 여성이에요. 아, 네, 맞죠. 화가는 성별이 안 나오지만 화가는 성별이 네. 안 나오죠. 여성으로 가정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누군가를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막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 이성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끌어야 되는 그런 노력을 진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뭐 생존학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내가 좀 노력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경각심이 좀 들었거든요. 선택받으려면 본인은 관심 끌기 위한 생존이 부족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하찮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게 좀 더 고결하고 고의 그런 것이 아닌가라 아.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꼭 아닌 것 같죠. 그 살다 보니까 네, 네. 어떻게 네. 어떻게 만나고 그냥 다 만나는 거고 어떻게요?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그러니까 만남의 형태가 어떻건 사람 만난다는 것 자체는 똑같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네.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러니까 저는 관심을 오히려 더 덜 가지고 우선순위가 네. 3, 4위를 밀려나 네.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막 소개팅 나갈 때 막 뭐, 그러니까 평소에 또 뭐 패션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네. 뭐 머리를 뭐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저는 그것보단 다른 거에 우선순위를 많이 두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노력을 행동이 부족했다. 예, 하는 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제 삶 속에서 사랑꾼이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래요. 저 이제 이렇게 사랑꾼이 될 기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춘을 불태울 만한 이제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되십시오. 그래서 참 불태웠어야 했는데 아직 안 늦었어. 아직 안 늦었죠. 네. 저희 이제 갓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네. 아닙니까? 네. 이제 막 불태워야 될 타이밍 아닙니까? 네. 이제 발화시켜야 되는데. 아, 네. 그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하나는 여러분들도 이제 막 사랑꾼이 됐던 기억, 강렬했던 기억이 혹시 있었는지 시간이 좀 모자리긴 한데 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점 경험이 있었나? 그렇죠. 나를 불태워서 새하얗게 됐던 적이 있었는가? 관심을 끌고자 너무 단호하겠네. 저도 막 남을 네. 전 밖에 나가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관심을 끌기 싫다 이건 아니거든. 전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네. 근데 뭐 굳이 너의 관심을 끌어서 뭐 사랑을 하겠다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어때요? 목소리는 대시 한 적은 있죠. 사랑꾼이 됐었네요. 네, 항상 그 결과가 족같았어. 뭐? 아 그래요? 뭐 같았다. 언어 순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성기 같았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시구에 나오는 이 시에서 네. 가득한 단어 아닐까, 성기라는 단어. 그래요? 나와요 여기? 아니 이 시집 전체에서. 아, 네. 네. 인용을 했다. 내가 한 얘기는 아니다. 네. 네. 네, 아, 저도 그렇게 됐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 기준이, 사랑꾼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 분명히 그런 행동들을 하긴 했었었는데, 막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 사랑꾼의 기준에 부합하진 않았다. 그런 과거가 있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소점이 좀 높았네요. 네. 아, 좀, 너무 낮았죠. 이제 낮추고 이제 너무 높았죠. 그래 네. 너무 높아서 타지가 않았다고. 이제 낮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무감각해지고 또 연소점 얘기하니까 저희들 다 연애세포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슬슬 연애세포들이 연애세포 진짜 있는 거야 근데? 있다고 치세요. 있다고 쳤을 때 과연 그게 지금 잘 있는지 안부를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네. 연애세포들이 다 잘 지내니? 해서 한마디 해보고. 연애세포 오겐키 데스까? 저는 잘 있는 것 같은데. 연애세포가 아직도 이제 약간 두근거리고 네. 길거리 지나가보면 네.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연애세포를 너무 낮게 네, 낮추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연소점이 높아. 아직 높아. 좀 낮추세요. 이성을 봤을 때 설레나 안 설레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저는 설렘이 이제 막 1차적인 욕구에 오는 설렘이 아니고 뭔가 좀 많이 알고 지내면서 조금 더 뭔가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게 그래요? 약간 연애세포가 아닐까.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네 러브라이브라는 애니메이션이 최근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포스터 안 하나요? 포스터 이게 일단 끝나야 돼. 그리고 이게 인기를 끌어서 잘 끝나고 네. 어떻게 잘 연결이 돼서 그 다음 애니메이션은 한 1,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 2년? 네. 네 그때 뭐 일본에서 하나요? 일본 한번 가야겠네. 콘서트까지 저는 못 가요. 저는 성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캐릭터만 좋아해서 성우분들이 나와서 또 막 노래를 춤 추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성우들이 춤춰요? 네. 아니 그 목소리만 듣고는 듣는 게 좋잖아요. 사실은. 아 근데 네. 그런 그것도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아니, 갑자기 떠오른 게 그 짱구는 못 말려 우리나라에서 녹음할 때 네. 어떤 아주머니 분이 짱구 역할을 성우 아니에요? 아, 할머니 할머니. 아, 할머니. 네, 나이가 너무. 네, 일본 오타쿠계에서는 성우가 좀 아이돌의 역할도 겸하고 있거든요. 젊어요? 네.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고 인기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나라의 독특함 우리나라에 또 서유리 씨가 인기 많잖아요 지금 그런 아. 거하고 좀 비슷한 서유리 씨는 좀 이쁘고 네, 하지 타니까 그분들도 좀 이쁘장하는 분들도 아, 이쁘장해요? 네. 그럼 다행이네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아유. 아 목소리도 좋고 이쁘면 좋죠 맞죠? 그렇죠. 그게 다 좀 좋죠 네. 그러니까 그 문화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네. 조그마한 첫 번째 시처럼 조금 알기 때문에 네. 그런 이미지가 고착화 된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가보면 또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네. 또 성우분들도 좋아하고 캐릭터 좋아하고 이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애세포라는 네. 거에서 왜 러브라이브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갑자기 왜 러브라이브가 나왔지? 아, 그러니까 뭐, 네. 아, 연소점에서 생각해보니까 네. 나의 연소점 아직 오타쿠적인 연소점은 아직 있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낫지 않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또 이제 뭐요? 정보 전달을 하는 또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목소리님 담당이었는데 아, 조사를 제가... 해와서 정보를 전달하는 목소리님은 지금 가야 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빨리 네. 일하러 가셔야 된다는. 네. 마지막으로 네.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네. 자 연애세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다들 관련 좀 이렇게 관심 있어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아직 안 좋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네. 관련 있다고 하셨을 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 그렇게 많아요. 네 이걸 다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데 러브라이브를 보자. 아, 없어요 러브라이브는. 아 없어?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시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이성을 자주 만나자. 두 번째가 그러니까 친구든 뭐 어떻게든 사친이든 간에 만나고 불가능한데. 두 번째로 생활 중 2순위를 연애로 두자. 1순위는 일 이런 게 되더라도 무조건 2순위 안에는 둬야 된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가 연애와 관련된 소설, 영화, 드라마들 자주 보자. 이건 가능한데. 아, 그건 가능한데. 가능한데, 가능. 네 번째가 나 스스로 관심을 가지겠다. 변하겠다라는 아. 굳은 의지를 가지자. 그리고 그렇죠. 의지가 있어야 돼. 네, 의지로 기회를 잡아야 돼요. 항상 뭐 소개팅이 왔는데 아 나 토익 시험 치러 가야 돼 이래갖고 거절하고 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토익 시험은 쳐야지 근데. 근데 토익 시험 토익 시험 치고 싶게 만드는 상대방이 있어도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알아봐야죠. 가서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끔 무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이러다 솔로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경각심을 일으켜라. 무서워요 그게? 저는 좀 무서운데 아니에요? 이 무서운 사람인데 이거 아니 너 독신주의라며 근데 저요? 네 아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 네 제가 아니고 이제 목소리님 목소리님 네. 독신주의죠 아 이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감을 잘 못하시는 거 저는 연봉이 1억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할 겁니다 아 결혼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셨네 가정이 충족되면 결혼을 나는 하겠다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아 또 청첩장 받으면 봅시다 뭐 네. 네, 아, 축의금 드리겠습니다. 5만원 정도. 갈비탕 한 5개. 5만원? 많이 주시네. 원래 기본 5만원 아닌가요? 결혼식장에 따라서 제가 차등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아, 예. 야외에서 하면 한 3만원. 또 돈이 되게 많으면 안 하잖아요. 막 네. 결혼식을 이제 막 어디 원빈이나 이런 것처럼. 네. 그렇게 한다고 그때 들었던 것 네. 같은데, 덕후님은. 그냥 하게 되면. 근데 아. 연애를 안 하니까 별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사랑꾼들이 없어. 사랑을 좀 하세요. 본인이 네. 사랑을 해서 전파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랬나요? 제가 약속을 언제 가상의 옛날 거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가상의 약속을 네. 한 것 같은데 지금. 연애. 비록 두 달 안에 얘긴데 이렇게 벌써 까먹으시니까. 그러게요. 왜 씁쓸하게 끝내요? 근데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 네. 아 근데 꼭 이성 재밌는 시였고 네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하면서 되게 행복하기도 하고 경각심도 잃었고 경각심이 좀 잃었어요 행복해 갑자기 재밌었어요 이게 뭔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 추억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 내가 이랬지 이러면서 혹시 요새 그 마음속에 있는 좀 여성분 여성이 있습니까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없는 걸로. 네. 없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말할 기회가 없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오늘 마무리 해볼까요? 네. 오늘 시들이 생각보다 쉬웠고. 맞아요. 재밌었고, 그리고. 네. 외국 시도 있고, 뭔가 변주가 있어서 독특하면서 재밌었고. 맞아요. 쉬워서 이해도 잘 되고, 뭐 어떤, 우리가 너무 사상 자체가 좀 비슷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이것에 대해 좀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글을 네. 쓰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생각할 여지를 주는 네. 아니 네. 생각할 여지가 근데 좀 특정한 부분에 우리가 좀 포커스가 비슷했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얘기할 네. 거리 그래서 쉽게 얘기할 거리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또 쉽게 누군가에게 생각할 거리가 던져주기 쉽다고도 생각이 되고 네. 뭐 재밌기도 하고 생각할 거리도 있고 쉽게 읽힌다는 네. 점이 가장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저는 네. 쭉 쉽게 읽힌 사실 거. 처음에 진짜 너무 실망했거든요. 이 책을 사고 네. 참 이거 와, 너무 어려워서 네. 아 세나 편 읽으면서 근데 나중에도 좀 어렵긴 했는데 한 60 넘어가면서 좀 어렵긴 했는데 어려웠던 건 건너뛰고 네. 시도 막 100편 딱 1부터 숫자 100까지 있다는 것도 맞아요. 재밌고 그 형식 자체도 재밌고 맞아요. 네. 번호 매겨놨다는 게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번호를 되게 좋아하네 내가 알고 네. 아 저는 약간 저번 주부터 얘기하던 그 탈교과서적인 네. 해석에 제가 또 초점을 맞추면서 이번 것도 상징은 찾아가면서 그 너머에 있는 의미를 찾는 것보다 네. 직접적인 표현들을 읽어내고 그거에 대한 내 순수한 감정을 표출하는 거 나의 그, 감정이나 뭐 경험적인 것들 그렇죠. 되새겨본다거나 네. 그런 시 읽기 방식을 지금 또 이제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만족스러웠어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네. 정재찬 교수님이 쓰신 시가 있거든요. 네. 아 시가 아니고 책 있는데 네, 시를 잊은 그대에게 네, 베스트셀러가 됐고 화제가 됐던 책인데 네. 저희처럼 제가 또 이 팟캐스트 영감 받은 책이기도 하고 네. 시를 좀 경험적 시각에서 많이 읽고 소비해라 네. 그런 내용인데 좀 그런 부분에 네. 약간 공통점이 많은 네, 오늘의 감상이었죠. 그 제목에서부터 뭔가 아, 내가 그걸 읽으면 뭔가 얻을 수 있겠다 네. 내 시키 감상하고 감상의 길을 알려주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목소리님은 오늘 내 시내계가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한 여러 가지 주제들 있잖아요. 네. 알고 있는 게 뭐 조금만 아는 네. 거일 수도 있고, 뭐 귀를 조심해서 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라 수용하지 이런 말을 조심한다거나 이런 개념들을 이제 일상에서 계속 이렇게 네. 떠올리면서 살아가면 뭔가 삐걱대는 일이 줄어들겠다. 네.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네. 것 같다. 네. 뭐 갈등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심도 끌고. 네. 연애도 좀 하고 네 관심을 끄는 노력을 사실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이게 마냥 부끄럽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건 아니야. 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재밌는 시로 네 재밌을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아직 책을 안 읽어봐서 그렇죠. 다음 주에는 좀 일찍 시집을 구해서 네, 오래 기간 동안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이 시집 구하기 좀 힘들 거예요. 최근에 나온 시집이거든. 다음 주부터 제가 좀 최근에 나온 시집들을 골라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때 열심히 시집을 읽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걸로 합시다. 네. 예.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